꿈의 조각 빼본 몰라 정말 큰 보탬이 펼쳐 있는 지름길 아닌 비둘진 네 꿈의 길 right. 문제 뭐니 어머니 결국 타주를 하러 가셨어 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기억난 걸 그때 엄마의 향이 남이 내게 변화고 정말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한 걸 그다짐 하나로 지금의 I do love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 나 옆에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틴 목이었기에 Hey mama, 지나들래 믿으면 돼 웃으면 돼 Hey mama, Hey mama Ayo. Hey mama, I'm sorry mama 하늘 같은 은혜 Hey mama, so thanks mama 내게 피와 살이 되어주셨어 mama Do you care mom? 문도 니그 PC방 Broadway restaurant 가정 위에 두 발 뛰는 베테랑 쇼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그런 열정과 성심을 배워 wannabe wannabe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대 싸게 큰 걸음이 되었게 꽃이 되어 그대만의 꽃길이 되었게 You're walking on way, way, way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 나 옆에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틴 목이었기에 Hey mama 지나들래 믿으면 돼 그대가 만들어준 숨 오늘따라 문득 더 안고 싶은 품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티며